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노린 미국의 무력 증강 책동이 계속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지지해서 더이출란드 반제위원단이 18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대세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